안녕하세요. 작은 열과 그리는 풍경의 예준, 효쌤, 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떻게 또 하루를 보내셨나요? 또 퇴근길에 저희 작은 열과 그리는 풍경과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같이 소통하기 전에 우리 첫 곡 먼저 듣고 가시겠습니다. 혜인 씨, 첫 곡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저의 첫 곡은 너무나도 목소리가 이쁘신 아이유 씨의 반편지 듣고 오실게요. 반편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이유 씨 정말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쁘신지 정말 청아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아, 저는 삼촌 팬입니다. 저 원래 아이유 씨를 잘 몰랐었어요. 아, 그랬을 때 뭐 산단고음 뭐 그런 얘기 듣고 했을 때 잘 못 들었는데 최근에 효리네 민박에서 맞아요. 그거 보고 되게 요즘 되게 패러디도 많잖아요. 아이유병 해가지고 맞아요. 보고 아이유가 너무 이렇게 좋아져서 아이유를 따라하기 시작한 행동이에요. 그래요? 네. 꼭꼭꼭 씹어 먹고 되게 이게 막 입에 넣어서 오물오물 잘 씹어 드시고 깡총깡총 뛰고 보라색 저지를 저지 많아요. 요즘 한국에서 없어서 못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렇구나. 네. 자 오늘의 주제 이제 오늘의 주제가 주제인 만큼 혹시 혜인 씨는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돕고 있고 어떻게 또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초집에서 봉사와 되게 먼 삶을 살아왔어요. 네, 딱히 이익이 따라오지 않는 일을 잘 하지 않아왔었는데 최근 들어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카페 팀으로서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카페팀, 교회에서 카페팀이면 교회 안에 카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 7시에 카페를 하는데 아무나 상관없이 다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저희 교회뿐이 아니시더라도 들어오셔서 그냥 교회 들어오셔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를 제가 타고 있어요. 아, 그럼 바리스타신 거네요. 아니요, 바리스타분이 직접 뽑아오신 커피를 우유와 잘 배합해서 그분께서 알려주신 황금 비율로 배합을 해서 음료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로 갔는데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듣고 또 찾아가서 또 맛있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좋으니까 좀 어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카페를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매주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작게 그냥 소소하게 조용한 곳에서 즐기시고 싶으면 금요일 저녁 7시에 시티에 있는 대응교회로 오시면 돼요. 아, 대응교회. 대응교회. 매주 금요일이에요? 아니면은? 매주 금요일이에요. 아, 오늘 저녁이네요? 네, 오늘 저녁에. 그러면 끝나고 밥 마시러 가면 되나? 아, 밥은 없나요? 아쉽게도 밥은 저희가. 근데 한 번씩 이제 교회 분들이 맛있는 케이크를 구워 오신다거나 한 번씩 있는 이벤트가 있어요. 몇 시부터예요? 저녁 7시부터 하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혹시라도 커피 아니면 맛있는 케이크 드시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시티 어퍼킹 스트리트에 있는 대은교회 대은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오셔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또 기도회가 있거든요. 끝나고 기도회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주일에 많은 인원을 책임지기도 해요. 그러면 저희가 교회에서 꿈밥이라고 꿈밥 주임 할 때 꿈? 네, 꿈밥이라고 저희 부르거든요. 와, 이름 예쁘게 잡혔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같이 꿈밥을 먹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번 주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예찬제를 하거든요. 예찬제가 혹시 뭔가요? 제가 한국어를 잘 몰라서 그 저희가 찬양으로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해오셨어요. 찬양팀 분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예찬제 준비를 하는데 예찬제가 끝난 이후에도 꿈밥이 있고 꿈밥 이후에 또 저희가 음료를 제공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즐거운 찬양과 맛있는 커피를 원하신다면 저희 교회 이번 주 4시에 주일날 4시? 네, 주일 4시에 대응교회로 오시면 자, 됩니다. 주일 4시 대응교회에서 예찬제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저희가 뭐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진행자가 섬기는 교회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교회에서 뭐 작고 큰 행사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홍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빠지지 않고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기 들었어요. 저 혜인 씨 커피 맛있다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한번 맞아요. 먹어보고 싶은데 오늘 끝나고 한번 아, 바로 달려가야죠. 저희 딱 6시 반에 끝나니까 아... 딱 끝나고 가면은 딱 네. 6시 되겠네요. 아 제가 맛있게 타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최종 이렇게 지휘해 주시는 분이 대단하세요. 그 바리스타 경영대회에서 우승을 하신 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 제가 이름은 몰라요. 연세 나이 좀 있으세요? 30대 초반. 초반 아 근데 네. 아는 분이 아니에요. 초중반 그거 주고. 여기 수염 있으신 분 아니죠? 수염이 이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제가 아시는 분은 항상 수염이 있으신 분인데 네. 이분 이번 뭐 뉴질랜드 아 올 프레스 네 올 프레스 아 그분 유명하시죠 이호영 씨 네네네. 그래서 항상 저 바로 한의원 뒤여가지고 맨날 가거든요. 아 정말요? 그분 이번에 뉴질랜드 대표로 네. 거기서 세계 대회 가자. 네 봤어요. 우와. 진짜 근데 그분 커피 맛있어요. 진짜요? 네, 네. 향이 틀려요. 제가 커피 그때도 우리 커피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진짜 맛있어요. 끝나고 두서 좀 보내주세요.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혜인 씨, 그 네. 금요일날 하는 그 크리스찬 카페가 네. 교회를 안 다녀도 갈 수 있는 모임이죠? 네, 그럼요. 저희는 그 취지가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목사님께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막 워홀로 막 오시거나 이제 네. 여행을 오셨는데 여기서 이제 친구나 솔직히 한인 분들을 구하기 힘드니까 한번 가서 같이 소통하고 재밌게 이야기 나누고 새로운 친구들 만나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나머지 얘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한부영 씨의 그리스도의 계절. 한보영 씨의 그리스도의 계절 듣고 왔습니다. 자, 아까 하던 얘기 계속 마저 하시죠.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죠? 우리 아까 찬양 듣다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어. 어머 어머. 저희 거기까지 얘기했잖아요. 이제 네. 그리스도 카페. 아, 카페. 얘기해서 아무나 아. 올 수 있다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위한 축제는 많잖아요. 뭐 네. 부엉이니 이런 거. 근데 솔직히 그거는 우리끼리만 은혜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다른 분들한테 네.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한테 네.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거는 그런 카페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다들 유쾌하셔서 새로 오신 분들도 잘 어울리시고 다행이네. 특히 시티 같은 경우는 유학생들 뭐 워킹홀리데이 학생들 되게 많으니까 네. 네.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자주 물어봐요. 교회 시티 있냐 근데 저도 대형교회 목사님 사모님 알거든요. 사모님을 더 잘 알아요. 예전에 환자셨거든요. 근데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 섬김이라고 하면은 진짜 그분들도 대단하신 분인 게 맞아요. 맨날 어깨가 아파서 오세요. 맞아요. 맨날 어깨랑 손이 아프시대요. 왜 그러면 김장하느라고. 뭐 애들 저 교회 청년들 네. 준다고 음식 하느라고 한다고 맨날 그거 하면서 아파서 오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정말 그 김치가 정말 유학생한테 정말 크거든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막 진짜 돈 제가 저도 막 돈도 없고 그럴 때 진짜 그 김치 하나만 밥으로 먹는데 김치가 있기 때문에 밥을 먹지 정말 그 김치 하나가 정말 저희한테는 막 막 하늘에서 막 진짜 빛이 나오듯 아 정말 김치 정말 고맙죠. 맞아요. 감사한 분이. 예전에 한의원 이제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부 졸업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이벤트 같은 걸 하잖아요. 아까 홍보하는데 이제 뭐 무료 진료입니다. 뭐 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원장님한테부터 우리 한번 유학생들 어차피 치료해야 되니까 혹시 1등은 김치, 2등은 뭐 라면, 쌀, 3등은 라면, 뭐 4등 고추장. 어마어마하게 지원자가 많이 모이더라고요. 네, 하여튼 역시 한국 사람은 밥심과 김치. 아, 맞아요. 맞아요. 정말 유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한국인이라는 걸 정말 깨달으면서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참 녹음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결국은 먹는 얘기. 먹는 얘기. 저녁 시간이니까 또 배고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먹는 게 아니라 성김입니다. 성김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볼게요. 먼저 혜인 씨 얘기 좀 마무리하면. 혜인 씨는 지금 뉴질랜드 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는 이렇게 성김이란 거 잘 못하셨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막 한국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도 잘 못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뉴질랜드 와셔서 행복해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가끔씩 홈시크니스 오긴 그건 어쩔 수 없죠. 하는데 근데 너무 행복해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교회에서도 어디서든 전에는 누군가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아 내가 저거 더 하고 싶다.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교회에서 하더라도 아 저거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아, 성김의 기쁨을 성김의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준 씨는? 저는 섬김 제가 이거를 저는 한 번도 이걸 섬긴다고 얘기는 얘기겠죠? 제가 이제 저는 봉사활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뭐 부리웃돕기나 뭐 피딩 사역을 제가 옛날에 많이 했었고요. 필리핀에 있을 때도 많이 했었고 꼭 이제 선교 단체나 그런 거 있으면 꼭 참석을 했고 이제 저는 그런 걸 섬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가서 섬김을 많이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되면은 정작 내가 봉사를 하고 섬기는 거지만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만족을 한다기보다는 나한테 돌아오는 게 더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피딩 사역이라고 이제 한국어로 이제 필리핀은 워낙 이제 가난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이제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국은 그래도 거의 없잖아요. 굶어 죽을 정도로 그러는 게. 근데 필리핀은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이제 한 끼를 대접을 하는 게 이제 피딩 사역이라고 하는데 또 요리에 관심이 많았다 보니까 피딩 사역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저번에 말한 찬양팀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섬겼었는데 네. 뉴질랜드 와서는 딱히 아직은 지금 섬기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녹음하는 거 이것도 섬김이죠. 그렇죠. 네, 저희가 참고로 저희 자원봉사입니다. 다. 저희가 뭐 돈을 받고 하는 거 아니고 진짜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저희에게는 또 정말 좋은 경험이니까. 네. 뭐, 아, 그거 하나 있구나. 저희가 여기 한인 단체가 있어요. 이제 네. 자폐아동 단체가 있는데. 아, 미랄. 네, 미랄 선교단에서 네. 있는 한인들 자폐아동을 섬겨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네. 거기서 이제 섬기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몇 번 가서 섬긴 적은 있는데 네. 정말 좋은 시간을 가서 많이 보냈고 정말 많은 좋으신 분들이 만났죠. 혹시 효쌤은? 저는 네.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예전에 했잖아요. 사람 좋아한다고 네. 그리고 사람 웃는 모습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보다 뉴질랜드 와서 많이 했던 게 일단 네. 처음에 이제 성김이라는 게 꼭 기독교적인 성김이 있고 네. 교회 밖에서의 성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교회 바깥쪽 성김으로 해줄 때는 그 새로 오시는 분들 도와주는 거, 뉴질랜드 정착해주는 거, 뭐 집 알아봐주고 일자리 네. 알아봐주고. 은행 개설이나 뭐 혜인 씨도 솔직히 은행 개설하면서 네. 하게 됐잖아요.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네. 은행 개설 안 된다 그래서 은행 개설해서 그러면서 뭐 무료 진료하거나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예전에 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된다. 네. 내 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맞서 나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다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그런 얘기 안 하고 뭘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왜 날 도와줘요? 뭐 이 사람 혹시 저 사기꾼으로 오해받은 적도 되게 많아요. 진짜요? 멀쩡한데 뭐 노원도 뭐 우리 집에서 와서 주무세요 그러면 이 사람도 불안한 거예요. 한 2년 전? 그때는 처음에 오신 분들 중에서 네. 숙소 못 구해가지고 네.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집을 이제 방을 무료로 이제 제공을 했었어요. 우와. 그러면서 이제 뭐 은행 개설해주고 IRD 해주고 다 해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의심부터 해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나한테 뭐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 조심하라는데 이게 이런 사람인가? 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거기를 그래도 그냥 꾸준히 끝까지 네. 도와줘요. 그럼 나중에 물어봐요. 당신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아,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배우는 말씀이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니까. 난 성경에 사랑하는 대로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랑 네. 처음에 전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서 도와주는 척 하면서 뭐 너무 세상적으로 하고 내가 너무 욕심적인 걸 보여줬을 때랑 이 두 가지의 비교를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처음 이제 제가 얘기했던 방법에 대해서 더 와닿죠. 크리스찬에 대해서. 네. 근데 대부분 크리스찬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먼저 밝힌 다음에 네. 이기적인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뭐 예수쟁이야 뭐 기독교를 좀 개에 비유해서도 막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사람들한테는 먼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는데 테이크는 아니고 그냥 기부로 먼저 기부 주는 걸로 먼저 하고 좀.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래 이 나라에 왔던 목표가 네. 의료 선교사였다고 했잖아요. 네네. 의료 선교사보다는 아직 제가 아이들도 어리고 그래서 제 3국으로 가지 못하니까 네. 이 나라에서 이제 목회자분들, 그다음에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을 네. 위한 무료 진료소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나라는 ACC라는 아주 훌륭한 보험 제도가 있지만 네. ACC 외의 것들 그러니까 사고가 아닌 일반 내과 질환, 네. 뭐 불면증도 될 수도 있고 뭐 소화불량도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네. 병원 가면은 너무 비싸요. 맞아요. 맞아요. 영주권자 있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영주권자가 네. 없으신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사님, 뭐 강도사님, 목사님 그런 분들은 네. 가족들이 병원 가려면 너무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이제 무료 진료소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막 시작해서 하는데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네. 혜인 씨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행복해요. 자,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세 번째 곡이죠. Mighty to Save. 힐송의 Mighty to Save 듣고 오겠습니다. 'Cause he rose and conquered the Mighty to Save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뉴질랜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호세한테 되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저요? 네. 네. 왜요? 저 외에도 정말 많은 워홀들이 네.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욕도 많이 먹어요. 이 라디오를 그래도 들으시는 분이 저는 저도 처음에 이제 저도 여기 와서 효쌤이 먼저 이제 얘기를 나눴고 처음 효쌤을 봤을 때도 이제 사실 겁이 없지 않아 먹긴 했었습니다. 처음에 왠지 처음 왠지 이게 누구지라는 생각이 먼저 듣기도 했는데 네, 정말 아 정말 좋으신 분도 이렇게 있구나. 정말 저 많은 이 라디오를 시청하시고 있는 많은 워홀들이나 또 학생분들 또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정말 효쌤한테 감사하다고. 참고로 저인지 모를 거예요. 아, 왜냐면은 정말요? 요즘은 아예 페이스북에도 제 사진을 안 올려요. 아~ 예전에 좀 무슨 악용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차피 뭐 그거 뭐 바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네. 예준 씨 같은 경우는 예준 씨보다 예준 씨 어머니를 처음에 먼저 알았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준 씨가 필리핀에서 오기 전에 네.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알게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꼬맹이였는데 네. 아, 지금도 꼬맹입니다. 아, 그래도 그때 비하면은 너무 네.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섬김이란 단어가 네.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청취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왜 그런 손해 보는 짓을 하느냐, 왜 시간 낭비를 하느냐, 그리고 뭘 바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이라는 거는 아까 혜인 씨가 말씀드렸듯이 그 섬김의 기쁨을 알면 그것도 하나의 큰 선물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풍족해서 누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채워짐을 얻을 수 있는 게 또 섬김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예준 씨가 말한 미랄 성교 거기서도 가면 힘들잖아요. 네, 힘이 안 들 수는 없죠. 이제 이제 이분들이 가만히 계시진 않으니까 네. 이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그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섬기는데 이제 조금 힘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섬기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섬김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섬기면 네가 네. 얻는 게 뭔데 그런 걸 하냐. 네. 그 시간에 차라리 뭐 책을 한 자를 더 보든가 공부를 더 하든가 그러지 라고 말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계세요. 네. 그쵸. 하지만 저는 이런 섬김을 통해서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랑이라 그러죠. 사랑도 줘봐야 사랑을 또 배운다고 네. 그래서 사랑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그런 섬김을 통해서 많은 이런 배움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저도 미랄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네. 되게 뭐랄까 정신적으로 충격,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고 충격이 아니라 네. 제 스스로에게 대한 충격이 되게 커져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애들 도와주는데 처음에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막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왜 이제 상식 이외의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네. 애들이 너무 순수하고 맞아요. 그들이 이제 뭐 하느님 찬양할 때나 네. 뭘 할 때 보면은 네. 내가 너무 지금까지 너무 내가 죄인이었나? 맞아요. 내가 너무 막 나는 너무 막 더러워 막 이런 막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 순수하고 순수하고 이쁘고 정말 좀 많은 분들이 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되게 많은 손길이 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해요. 물질적인 것보단 가서 함께 나눌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음식 같은 거 해줄 때랑 네, 네. 그거 할 때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좀 많은 분들이 가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회고 경험이고 네, 뉴질랜드 오면은 네. 많은 분들이 그 자원봉사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자원봉사도 경력으로도 쌓일 수도 있고 하는데 한국에서 못했던 것을 경험해보고 네. 싶어서 오신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네. 혹시 혜인 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원봉사나 아니면 자원봉사나 그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약간 자원봉사라고 하면 동물들을 향한 쪽이 또 동물 쪽. 사람보다는 약간 인류애보다는 동물애가 여기는 더 강한 편이어서 우리 남자보다 레벨 한 단계 레벨업이 계잖아요. 그 등급 있잖아요. 그 몰라요? 나 뭐 뉴질랜드에 가면은 등급이 매겨지는데 첫 번 1등급은 아기, 2등급은 노인, 3등급은 여자, 4등급은 개, 5등급은 남자. 아 진짜요? 몰라요? 그거? 저 몰라요. 유명한데? 개만 우리가 그래서 막 아 우리 남자는 개만두 못하나? 막 이런 얘기 쓰잖아요. 아 정말요? 그게 뭐예요? 레벨. 그러니까 상위급, 계급. 아, 너 너무한데? 그렇죠. 아무튼 근데 진짜 이 나라 개팔자라 상팔자라고 아, 너무 부러워요. 어디 가든 애완견들은 네. 저희 이제 필리핀 집에 본 집에 본가에 강아지만 세 마리에 개가 두 마리거든요. 강아지 세 마리, 개 두 마리, 총 다섯 그러니까, 마리? 네. 와. 저희 집이 동물원이었어요. 오리도 네. 키우고 닭도 키웠었고. 고양이도 세 마리고요. 앵무새도 키웠었고요. 나중에 필리핀 놀러 가면은 재워주나요? 아, 저희는 동물들이 너무 많아서 재울 데가 없어요. 네, 잘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는 밖에 개집에서 자야 됩니다. 아, 저희 이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물들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이모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모가 강아지만 지금 다섯 마리, 고양이가 두 마리 한 집에 그렇게 키우시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특히 고양이들은 버림받고 되게 학대당하던 아이들을 데리고 오세요 집에. 그 친구들 깨끗하게 씻겨주고 이발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보살펴 주시거든요. 그 동네에 남의 집 개가 밥 못 얻어 먹고 굶고 있다 그러면 그 집 가서 밥 맨날 챙겨주시고 남의 집 강아지까지 챙겨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좀 뉴질랜드에서 봉사를 굳이 하고 싶다고 하면 좀 동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고 그것도 싶어요. 그것도 괜찮죠. 꼭 그 우리가 그 섬김이라는 게 네. 우리가 잘하는 것, 재능을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참 섬김일 수가 있고 맞아요. 그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들도 그리고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네. 싶은 것들이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네. 참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이어스의 Born Again. 주인 돼 미쳤네. 죄로 물든 제이어스의 본 어게인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정말 좋은 찬양이죠. 우리 저희가 자주 틀잖아요, 찬양. 네, 네, 맞아요. 정말 언제 들어도 항상 은혜롭고 좋은 찬양 같습니다. 저도 이제 뉴질랜드를 와서 이제 필리핀에서 정말 많은 섬김을 했는데 뉴질랜드 와서 섬김이 제가 없어서 한번 여자친구랑 이제 섬겨보자. 이제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여자친구랑 저랑 이제 좀 나쁜 말 있잖아요. 나쁜 말을 하면 뭐 돈을 뭐 하나씩 좀 벌금을 하기로 했어요. 나쁜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그런 게 벌금을 걷기로 했어요. 네. 한 사람당 5불씩 걷어서 이제 100불이 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 후원을 하고 또 그곳에서 봉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놀랬던 게 제가 일단은 너무 빨리 그 벌금 모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랬는데 더 놀랬던 게 저희는 이제 아기들을 저랑 여자친구 아기를 좋아해서 고아원을 가려고 했는데 고아원이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나라는 잘 돼 있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라 고아원이라기보다는 그 뭐라고 그러죠? 고아원보다는 약간 무슨 부모라고 하죠? 그 스텝? 아니, 스텝 말고 정부에서 네. 예를 들어서 코아라기보다는 부부가 싸웠다 이제 아이를 다른 양육 아, 예. 양부모라고 하죠. 네네.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이제 거기서 키우게끔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이제 딱 판단했을 때 네. 올바른 이 가정이 있다. 그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아, 갑자기 단어를 까먹었네. 우리 스텝파더, 스텝마더. 아니, 스텝파더 아니었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멋있다. 돈은 뭐하고 이제 후원을 네. 해야 되는데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네. 제가 되게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지금도 이제 그 돈을 계속 모아가지고 이제 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게 뉴질랜드 어쨌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좀 자연 쪽에 있잖아요. 산이나 네. 네, 뭐 청소라든가 네. 좀 그런 쪽도 같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뉴질랜드에 왔으니까 정말 그런 데 가면 정말 되게 자연을 막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래서 그런 쪽도 알아보고 있는데 혜인 씨, 네. 네. 혜인 씨는 혹시 그런 뭐 섬김에 대한 스토리나 재미난 이야기나 저는 약간 오픈 게 있는데 제가 옛날부터 사냥팀을 되게 하고 싶어 했었어요. 아, 노래 정말요?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너무 음치가심해서 아 정말요? 너무 음치가심해서 아닙니다. 저도 음치인데 네. 제가 얼마나 음치인데 네. 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어우 죄송합니다. 아, 제가 비웃은 게 아니라 갑자기 살에 걸렸어요. 아, 제가 차량팀 네. 했다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저도 했어요. 아, 얘기, 아. 저도 이렇게 목소리 저음이다. 네. 아, 정말. 고음, 막, 저 차량팀 할 때 막 네. 고음 올라가면은, 주여! 아니, 뭐 가사 부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혜인 씨는 네. 또 다른 재능이 있잖아요. 그림. 아, 맞아요. 저희 지금 그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작은 여의가 그리는 풍경에서 이렇게 로고나, 이것도 다 혜인 씨가 맞아요. 섬김에 섬겨서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찬양이라는 게 꼭 네. 악기, 노래 말고도 네. 그런 또 하나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관광은 파워포인트. 맞아요. 아,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를 그냥 모르겠어요. 가사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때로는 그 찬양에 맞춰서 그 파워포인트 배경 같은 거를 직접 그린다고 해도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섬김이죠. 좋은 섬김이 될 수도 있죠. 자, 안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영상팀 섬기고 있는데 아직 하는 거 맞네. 아직 제대로 만들지 몰라서 제대로 된 거 못 만들어봤는데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에마다 그 네. 가사 아니면 제목에 맞춰서 그런 배경 화면 네. 예전에 파워포인트 막 만드는 거 했었는데 그게 참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만들어두면 되게 좋죠. 저는 워드랑 파워포인트를 쓸 줄 몰라요. 하나도 몰라서. 그래서 저 되게 학교에서 막 네. 프로젝트나 과제할 때 네.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거 진짜 저는 이거 항상 하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저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미술을 하신다는 거는 네.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닐까. 이게 타고 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받은 선물 중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게 참 머릿속에 있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거를 네. 표현한다.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림에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저는 글. 맞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말한 거를 다시 뭐 글을 써야 되면은 저 녹음을 해요. 그 녹음을 해서 글을 다시 글을 쓰려고 하는데 네.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은 이제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이라는 저희 팀이 생겼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SPM TV에서 이제 저에게 그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혼자였거든요. 네. 혼자 이걸 저희는 작가도 없습니다. 혹시 방송 작가로 섬겨주실 분 있으시면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작가가 없다 보니까 저 혼자 혼자서 라디오 한 시간 내용을 짜야 되는데 네. 진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퇴근 시간에 들을 만한 목소리입니까? 제 목소리는 밤 12시 들어야 되는데 퇴근 시간에 신나는 퇴근길에 저처럼 제 목소리를 들으면 우울하지 않겠냐고 막 그래서 막 대본을 적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는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걸 말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막 네. 너무 어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PD님이랑 상의를 한 게 두 사람 정도, 한 사람들이 두 사람 정도 더 모아서 해보는 게 어떨까 네.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자격봉 팀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전 처음 두 분께 감사해요.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오히려 저희가 이런 또 값진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또 감사하죠. 감사하죠. 서로 이렇게 또 섬겨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참 이런 섬김의 기쁨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벌써 저희가 이런 수다를 떠는 시간 동안 수다를 떠는 동안 벌써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 그다음에 네. 또 크리스찬의 향기를 품는 저희들과 청취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그 섬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오늘도 하루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효쌤, 혜인, 예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